가수를 끊어서 널 흘러나간다. 밤물 소리 들리며 짤랑짤랑짤랑짤랑 나 천사가 타고 가는 꿈길의 황금마차 하늘 끝을 향하여 널 흘러나간다. 별나라를 지나며 짤랑짤랑짤랑짤랑 나아서 가자 행복의 나라.